보도들에 의하면 남조선 각지에서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투쟁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15일 전국 금속노동조합은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으며 16일 광주에서는 민주노총 광주지역 본부의 주최로 박근혜 퇴진 노동자 시민 시국 촛불 집회가 진행됐습니다. 15일 남조선의 기독교 교회 협의회 비상시국 대책회의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박근혜의 퇴진을 실현하는 데 국회가 합세할 것을 요구했으며 서울 시내 곳곳에서는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 선언과 집회 토론회들이 진행됐습니다. 서울의 청계광장에서는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각계층의 촛불 집회가 19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1550여 개 시민사회단체 연대 조직인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결성된 때로부터 서울을 비롯한 남조선의 16개 지역에서 비상시국회의, 운동본부, 국민행동이 결성되어 박근혜 퇴진투쟁이 힘차게 전개되고 있습니다.